control 해도 예상 밖에 있는 내 남잔 out of control 잔소리만 넘쳐 알면 알수록 모르겠어 맘이 왜 자꾸 외로워지는지 텅빈 방 안에 혼자 갇혀버린 것 같아 모든 대충대충 당연하던 듯 너는 우겨담엔 더 잘해줄게 응 다음이 어딨어 내 이번 기회 떠나 그저 너 아직도 너 정신 못 차리면 자기 직전